우리의 공화국의 여성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들의 극악한 집단 윈납치 만행을 규탄해서 민주공고 조선친선 및 연대성 협회가 1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